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주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에 세계 각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진리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을 받아보는 이 세상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멘.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버지, 우리가 만들어낸 그리고 사탄이 속이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모든 우상들, 모든 죄의 권세들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왔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여서 왔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판에 주님. 주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판을 옥토와 같이 갈아엎으시고, 아멘. 우리 작은 자의 교회에 아버지, 우리 공병의 전도사님을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사, 아멘. 정말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단지 구경꾼으로 머물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더욱 확립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우셨사오니 주님. 인간적인 모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그릇들로서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과 뜻이 어릴 때부터 주님 정말로 실제적으로 만나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비전이 그 어린 생명들의 마음판에 심겨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정말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심을 다윗과 같이 어릴 때부터 누리게 하사,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도구들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누림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의 계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은 누림은 내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거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 것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있다는, 가질 수 있다는 어리석음의 생각에서 이성에서 비롯된 우리의 죄악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채움과 필요를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그 결과는 허무이고 아픔이고 티끌이고 먼지와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리스도인 된 나를 증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누림은 그리스도인 삼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내가 보여지고 나타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험과 환난은 이 세상 속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복의 조상이 될 거고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삭을 통해 이 세상에 퍼질 것이고 너는 그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시험이고 확인입니다.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낸 아브라함을 가리켜 의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그러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도로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누림,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금방 잠시 전에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방법을 누가 하셨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한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죽음에서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기에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능력이요 힘이요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누림은 오직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누림은 오직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의 믿음이며 순종이며 오늘의 영광된 명예의 삶입니다. 모순돼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로서 답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내가 지정한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말씀을 받은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 그는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오늘로 답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모순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오늘의 말씀 앞에 오늘로 답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로 답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말이 안 되거든요. 복의 근원이 돼야 되며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돼야 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의 삶이 내 삶에 있어야 하는데 그 역사의 삶을 이룰 백세에 얻은 자식을 죽이라. 어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드린다는 것이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오늘을 살라 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이 내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늘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그 오늘의 삶이 내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오늘을 살 때 내일을 보장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사라와 자신의 몰골 속에서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존재임을 아브라함은 안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 오늘을 살아낸 것입니다. 상식 밖의 삶이 우리를 오늘에 충실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나오는 아픔이 오늘의 나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을 통한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현실을 초월하신 상식 너머에 존재하신 이성 너머에 존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안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담대히 오늘로 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나의 아버지라면 웃을 수 있습니다. 팔을 벌려 그 어떠한 세상 모든 더러움과 죄악도 보듬어 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의 생명조차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을 담대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오늘로 답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한 아브라함. 그렇다고 그의 일생 전부가 하나님을 인정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얼만큼 사랑을 받느냐고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정도로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말이 무슨 되어 보이냐?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코스모스가 타락한 코스모스인 것처럼 보이냐? 결코 아니다. 너희들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너희들은 이성으로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나를 가리켜 너희가 원망하고 저주하면 할수록 너희는 점점 더 나의 사랑에서 멀어진다.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오늘을 살아낼 힘과 능력이 없을지라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 야훼 하나님을 불러라. 너의 힘으로 부족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나를 불러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온종일 너를 향하여 팔을 벌렸노라. 그 아버지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 너에게 부족한 모든 없는 것을 내가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 아멘. 내가 오늘을 살아내라는 내 명령 앞에 그 명령 너 자신이 내 자녀인 것을 누릴 때 아멘.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아멘. 너의 빈곤과 너의 아픔과 너의 조롱거리와 너의 죄악들 모두를 다 사용하여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내가 보이겠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보입니다. 또한 복의 아들이며 언약의 아들이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의 권능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삭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아픔과 현실, 금방 죽어야 할 이삭은 내 눈에 보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무가치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 이삭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2005년 주택인구 총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강남 서초구에 임신할 수 있는 여성들이 임신을 하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80%를 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같은 서울에 가장 못 사는 저 서울 북부 노원구는 30%가 안 됩니다.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 사는 강남 서초 구의 여성들이 여성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왜요? 내가 불편하거든요. 내가 살아야 하거든요. 언제? 자기가 생각한 수명 동안 살아야 하거든요. 다른 그 무엇으로 걸려 넘어지기 싫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전남 해안은 90%가 넘어요. 아니, 그러니까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들은 다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 서초구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들이 90% 가까이 아이를 안 낳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을 살라는 명령 앞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강남 서초구에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이 너무도 많아요. 강단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선포하지 못하는 강단이면 그게 하나님의 강단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을 살라 명하셔요. 더 놀라운 것은 임신을 하려 아무리 해도 임신을 못하는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불임 부부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일부러 자녀를 안 낳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리 자녀를 가지려 해도 안 되고 왜 그럴까요?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 아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을 오늘로서 살아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제가 아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을 살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면 그 명령을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면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넘어 더하시겠다는 말씀을 나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한 말씀임을 믿는다면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까요? 그들의 삶이 어떨까요? 늙어서 홀로 요양병원에서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고깃덩어리 다루듯 하는 다른 이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누가 그를 위하여 진정 울어줄 것이며 누가 그를 위하여 진정 기뻐할 것이며 누가 그를 위하여 진정 애통하겠습니까? 오늘을 살라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종국은 나를 위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과 다르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간 롯은 결국 저주받은 백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라는 그 말씀 앞에 세상 보이는 것들을 탐하고 추구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한 결국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 마귀 어둠의 영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를 찾으라. 내게 매달려라.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새 힘을 내가 주리라.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라. 넘어져고 짓밟히고 버림받아도 영원히 엎드려지지 않음은 주의 손이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것을 믿어라.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나의 한계를 매일 직면해라. 그게 축복이다.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랄 것이 도무지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너의 한계 앞에 매일 직면해라. 그럴 때 너는 나의 능력을 볼 것이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을 때 금방 바로가 쫓아와 다 죽일 수 있는 그 순간 보라, 나의 일하심을 보라, 그 하나님을 보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라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오늘 귀한 한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존재한 이삭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누림이 은혜인 것입니다. 매일 나의 한계에 직면하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참담한, 도무지 모순되어서 시행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앞에 오늘로 답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누림은 내일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누림의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오늘 되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거짓, 기만, 모순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늘이 오늘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오늘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 투성, 아비규환의 이 세상, 이 세상에 오늘이 오늘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 자녀의 삶을 누리는 그들이 있기에 오늘이 오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오늘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직 오늘을 살아내라.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내가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됨을 내가 친히 보이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